내가 그댈 사랑한다 니 말도 안 되죠. 괜한 질투일 거라고 내가 외로운가 보다고 자신을 속여봤지만 이제 더는 난 감출 수가 없는 걸요.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. 'Cause I miss you 그때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생각나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I'm falling for you 난 몰랐지만 now I need you 어느샌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크게 자리 잡 된 시작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언제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었었는데 어떻게 난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던지 이 사랑을 피해야 하는데 네 모든 게 Bye.